모든 천문학자들이 다 망원경으로 별을 본 건 아닙니다. 덴마크의 브라헤라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육안 관측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눈으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었다고요. 그 관측 기록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케플러였습니다. 그리고 케플러는 스승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행성들의 운동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맨눈으로 하늘의 별들을 관측한 사람, 브라헤. 일단 그의 시력이 얼마나 됐을까 궁금하네요. 하지만 별을 보는 데는 숫자상의 시력만 필요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헤어진 여자친구를 길에서 보게 될까봐 한동안 눈이 나쁜데도 안경을 쓰지 않고 다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 멀리 서 있는 그 여자를 뚜렷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자신이 안경을 쓰지 않은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별을 사랑했을 것 같은 사람, 브라헤의 시력은 얼마였을까요? 영화음악 오늘 첫 곡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서 류 요시마타의 음악 What a Coincidence 들어봤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참 사실 웃겨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도 있고요. 어느 순간 나의 시력이 그 숫자상의 시력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바로 엊그제 회사에 오는 길에, 그러니까 MBC에 오는 길에 늘 세우는 주차장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쩐지 한 요 며칠 새 눈앞이 아주 시원한 거예요.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는데 앞에 늘 이렇게 뭐가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눈앞이 시원하다니 못 보던 나무들이 보여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봄이 오긴 왔구나. 눈앞이 점점 시원해지는데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그 장벽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녔어요. 다만 계절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도 홀가분하게 느끼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눈앞에 그 장벽들이 확 사라지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면서 야, 그 순간 저는 며칠 동안 그 벽이 사라진 것을 몰랐던 저의 두남에도 놀랐지만 또 하나는 단순히 앞에 그냥 몇 미터로 세워져 있었던 나무 판대기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세상이 이렇게 달리 보이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에 늘 차를 이렇게 정비해 주시던 그 정비소가 있었는데 차를 그냥 무료로 해주고 늘 이렇게 정비해 주시고 나서도 그냥 가시고 그래서 제 좀 돈 드릴게요. 그런데 다음에 주세요. 그런 마음씨 좋은 주인이 계셨는데 세상에 그 정비소까지 없어진 거 있죠. 언제 제가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유, 눈앞이 시원해진 건 좋은데 정비소까지 없어지니까 갑자기 그 빚은 언제 갚나 해서 마음은 답답해졌습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은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주는데요.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제가 사실 미리 읽어봤는데, 아마 그분은 오늘 제가 첫머리에 했던 이야기를 듣고 남다르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세상은 온통 달리 보입니다.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에는 그 사랑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누구시냐면요, 대구 수성구 선동의 구지영 씨. 네, 일기장을 저희가 훔쳐봤습니다. 훔쳐보라고 주셨죠? 여러분 앞에 공개할 텐데요. 일단 저희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가 150-600번이고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 사연은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거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사운드트랙이고요. 참 청취자 초대시사회는 그 당첨된 분들 고지해놨으니까요. 게시판 확인해 보시고요. 아, 봄이 왔습니다. 봄병만 들면 안 그래도 게으르고 나태한데 더 심해지거든요. 봄병이 더 심해지면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잠수 타고 혼자 멍하니 산에 올라가거나 바다 가거나 그러는데 하면서 양희찬 씨 글 올려주셨죠? 하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여러분 봄이 오고 있거든요. 봄 접근 비상주의보 내리니까 봄이 덜컥 마음에 앉아서 힘들게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라고요. 하면서 음악 듣고 싶습니다. 봄날 따스한 햇볕 아래 눈을 살짝 치켜들면서 햇빛 쳐다보는 느낌으로 그런 음악. 이 음악은 어떨까요? 봄은요, 비와 함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레인송,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니콜 키드먼, 주드러, 르네 젤거, 콜드 마운틴.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98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아니 아직도 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지금은 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해 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보았던 영화들은 그와 나 두 사람의 관계 변화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98년 이른 봄, 그와 처음으로 함께 본 영화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는 개봉한 영화들을 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흔했습니다. 어쩌다 극장에 걸린다 해도 일주일을 못 넘기고 막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상영 시간, 영화관 앞에서 그와 만났는데 관객이 별로 없었던 관계로 영화는 이미 막을 내린 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일찍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화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로 마음이 꽉 차서 배우들의 목소리만 겨우 기억이 나더군요. 누구를 그렇게 좋아한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3년 전쯤인가 TV에서 다시 이 영화 강원도의 힘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그 영화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많이 컸구나. 글쎄, 나도 모르게. someone good. Oh, it's such a perfect day. I'm glad I spent it with you. Oh, such a perfect day. You just keep me hanging on. You just keep me hanging on. You're going to read just one. Just what you saw. You're going to read just what you saw. You're going to read just what you saw.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에 빠져있는 나를 참지 못했습니다. 나라야마 부식코. 인간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논의, 많은 미사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의미없게 만들어버린 영화였으며, 반면 인간의 강인한 아름다움에 감동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생각에 깊이 빠져 걷는 동안 그는 내게 많은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난 미처 듣지 못했고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화를 냈고 나는 아주 당황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늘 함께하려고 하고 늘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함께해도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배려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영화 속에서도 느끼고 화를 내는 글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날 서로 화가 난 상태로 걸었던 그 평행선이 이후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땐 물론 몰랐죠. 寒いとて渡い出をやま行く日にゃ着せられぬなんぼ辛いとて奈良山は雪がどんと降りゃ楽なもの。 집착은 사람에게 자신도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를 만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 역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것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와는 달리 저는 상대와 공감할 수 있는 그만큼만 나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파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상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집착이 나를 죽여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까지 왔을 때 나는 이곳 낯선 땅으로 탈출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시간과 자유만으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걸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학원에 가는 것 말고는 매일 집에만 있었으니까. 한국에서는 밖에서 자유롭고 집에서는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 여기서는 밖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만 천국이었으니까요. 그 시기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파리 텍사스. 그리고 정말 많이 울어서 영화를 보고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한참 후에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완전히 도망쳐 왔다고 생각한 이곳에서도 사실 수많은 머릿속의 말들로 어지러운 상태였고 말들을 다 버릴 수가 없어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말들을 다 버리고 싶었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남자처럼 한동안 그렇게 말을 잊고 걸었습니다. ¡Ahora que el mar! duerme tan solo y triste cual hoja al viento. Quisiera llorar, quisiera morir de sentimiento. 다른 공간으로 옮겨왔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거죠. 같이 살던 친구와 헤어져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는 선생님 얼굴과 이름 말고는 이 도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새로움은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이곳은 유학생들이 많고 처음 들어본 나라의 사람들과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어쩜 먼 별처럼 느껴지던 나라의 아이들이 나랑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만화를 보며 컸을까. 이런 낯설음과 반가움을 함께 만끽하면서 저는 서서히 그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간간이 전화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로만 존재했습니다. 혼자라는 자유와 자기 방어를 위한 스스로의 구속과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공부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낭떠러지 같았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레퀴엠. 영화 속의 그들은 모두 다른 모습의 저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기에 영화가 툭 끝나버리듯 끝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낭떠러지에 그를 버려두고 혼자 올라왔습니다. 제 입으로 그에게 헤어지자고 말할 줄이야. 집착에 사랑을 하던 저를 닮아있는 그를 저는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를 존경하고 그를 생각합니다. 헤어진다는 건 있는 게 아니더군요. 마음에 작은 방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방에 문이 열리면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기약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 방문이 열려서 많이 울적했던 날 친구가 보내준 비디오를 꺼냈습니다. 잘 시간도 줄여야 했던 바쁜 날 보게 된 오세암. 그리고 어렴풋이 그 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벌써 넘겼어야 할 소설책의 한 페이지를 붙잡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내게 오세암은 정말 희망 같은 영화였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게 어떤 거야?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으로 바랄 것이 뭐가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만들어져 버린 과거의 방이 아픔으로 굳게 닫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수는 없겠지만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힘들지만 언젠가는요.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내 삶의 다음 페이지를 열심히 읽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울고 열심히 웃겠습니다. 괜찮을 거야. 네,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대구 승무 상동의 구지영 씨의 일기장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구지영 씨의 일기장을 보면서 구지영 씨의 삶 속의 영화들이라기보다는 그를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들,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 영화들을 만나봤어요. 먼저 그 들었던 음악들을 쭉 소개해드릴게요. 구지영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첫 번째 영화 강원도의 힘 중에서 그 영화 속에 술집에서 계속해서 흐르던 곡이 있죠. 그래서 한 여자가 묻습니다. 왜 이 노래만 나오지? 그러니까 한 남자가 이 노래가 좋아서 내가 주인한테 계속 틀어달라고 부탁했지 라고 했던 그 대사 기억나세요? 바로 그 곡이에요. 로레이드의 Perfect Day 들어봤는데요. 이 곡은 청취자 김보경씨, 조민화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합니다. 자, 구지영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두 번째 영화는 나라야마 부시코였고요. 그 엔딩곡 들어봤습니다. 또 파리 텍사스 중에서 그 주인공 트래비스 역을 맡은 배우 해리딘 스탠튼이 직접 불러줬던 영화의 주제가 들어봤는데요. 칸시언 믹스테카. 마치 음유시인처럼 한참 후에 아기 연주 끝나고 나서 마지막하게 불러주던 그 곡이었죠. 아, 그리고 구지영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네 번째로 만나본 영화는 레퀴엠이었어요. 레퀴엠 for a dream. 그런데 그 레퀴엠 속의 음악 대신에 레퀴엠의 감독인 데런 아로노프스키가 1998년에 내놓은 영화 파이에서 음악을 골라서 들어봤습니다. 오르비탈의 페트롤이라는 곡이었어요. 마지막에 들은 곡은요, 구지영 씨의 마지막 영화 오세안 중에서 윤도현과 이소은이 함께 부른 마음을 다해 부르면 들어봤는데, 이 곡은 또 저희 청취자 권량호 씨, 최윤기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구지영 씨, 지금도 외국에 계세요? 잘 모르겠네요. 이 일기장을 보니까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느꼈던 것, 새로운 삶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 느꼈던 심정들도 들어가 있는데, 아, 구지영 씨 그 일기장 속의 영화들을 지금 본다면 글쎄요, 그때만큼 구지영 씨 정말 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세암을 보시면서 그 오세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시던 그 말이 기억이 남네요. 헤어진다는 거는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요,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그만두자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만두면, 그 사람과 헤어지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헤어지고 난 후에 그걸 잊기 위해서 동해안도 찾아가고 밤기차를 혼자 타기도 하고 밤중에 그 쌩쌩 자유로를 혼자 달려보기도 하고 술병 속에 파묻혀보기도 하고 그리고 달 보고 괜히 혼자 울기도 하고 여하튼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그건 아니죠. 그 구지영 씨 말이 딱 맞아요. 마음을 작은 방 하나는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옛사랑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그 방의 면적이 나중에는 서서히 작아질 겁니다. 서서히 작아져서 아마 언젠가 잊었다가 어느 한순간 다시 아! 하면서 떠올리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저는요, 좋은 게 구지영 씨가 저는 아직도 그를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와의 관계가 정말 정말 대단하고 좋은 관계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구지영 씨. 구지영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잘 살펴봤어요. 이제 무작정 꿈만 꾸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기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달리고 싶네요. 영화에서처럼 무언가를 향해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하시면서 서울 구로구 오류이동에 이주희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영화 나쁜 피 레오 갤럭스 감독의 나쁜 피에서 드니 라방이 질주할 때 나오던 데이비 보이의 음성이었습니다. Mad and Love 잘 들으셨어요? 한신아파트의 고승희 씨가 왜 도대체 왜 하면서 저희에게 항의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지난 17일 종로 헐리우드 극장 빅피쉬 시사회에서 하얀색 점퍼 입고 안경 쓰신 그 여자분 왜 저한테는 인터뷰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인터뷰 나가시면서 그 주변 어슬렁거리면서 배회했던 저는 왜 인터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마 빅피쉬 보시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아서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유 그 여자분 너무 구박 마세요. 우리 MBC 라디오의 유진 리포터인데요. 영화는 못 보고 늘 영화 보고 난 관객들에게 얘기만 듣는 정말 불쌍한 아가씨예요. 아유 얼마나 그 옆에서 자신도 영화를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시간이 없거든요. 일하다가 보면 늘 빠듯하게 움직이니까. 그건 그렇고 고승희 씨 여기 뭐 빅피쉬 감상문 올리셨네요. 저희가 다음에 빅피쉬 음악 들려드리면서 고승희 씨의 이 감상문을 리포터가 이렇게 인터뷰한 그 짧은 컷보다 훨씬 길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서울 도봉구 도봉이동의 장성미 씨는 얼마 전에 집에 갔다가 깜짝 놀라셨다고요. 60을 훌쩍 넘기신 아빠께서 실미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요즘 태극기 휘날리며가 더 인기가 있다던데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빠 입에서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영화 이름이 나오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깜짝 놀랐죠. 나이가 많으시다고 영화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부모님은 영화를 잘 모르신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순간 놀라면서도 미리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면서 또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지만 아직 마음은 청춘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빠가 엄마께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께서 그럼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가 청춘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라는 그런 호칭을 쓰시네요. 그러자 아빠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하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씁쓸하셨다고요. 한편 두 분이 그렇게 아웅다웅 사시는 모습도 멀리서 지켜보니까 귀여웠고요. 장선미 씨, 아버지 어머니께요. 가끔 영화표 좀 선물해 드리세요. 꼭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이거 말고요. 뭐 이런 영화들은 요즘에 정말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다 함께 마치 무슨 기류처럼 편승해서 다 보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 평상시에 그 취미나 두 분의 성격 잘 이렇게 보셨다가 그래 이런 영화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요 마음은 청춘? 아니요 마음속에는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년 중년 다 담겨져 있으니까 선민씨가 좀 챙겨드리시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악으로 아버지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음악 한 곡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 곡은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까지 심지어 저의 제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그런 가수거든요. 베리 매닐러요. 베리 매닐러의 코파카바나 영화 파울플레이에 삽입된 이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고요. 참 내일은요. 뮤직박스 5930 음악으로 꽉꽉 채워드리는 그 시간은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곡들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상탄곡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수준이 다르지 않을까. 여하튼 그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곡들 가득 채워놨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함께 들어보죠. 베리 매닐러의 코파카바나. 아참 이 곡은요 우리 영화음악작가 권영씨가 꼭 듣고 싶다고 하신 바로 그 곡이기도 해요. FM영화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chairs were smashed in two. There was blood and a single gunshot, but just who shot who at the Copa? Copa Cabana, the hottest spot north of Havana. At the Copa, Copa Cabana. Music and passion were always the fashion at the Copa. She lost her love. Herself half blind. She lost her youth and she lost the Tony. Now she lost her.